울지 말고 겨울이 열리고 알았어 다 챙길 거 챙겨 기본 시간 없어 너 바이브 We just go go go go 우린 삐딱 선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우린 삐딱 선 타자 타자 타자 Hands up in the air 세상을 뒤집어 모든 걸 불태워 미친 듯이 날려 손가락 집었던 우리가 앞장서 여전히 우린 삐딱해 삐딱해 어? I gotta get mine I'm gonna get high 아침이 오기 전까지 gotta get mine 어차피 하지 고민 없이 끝이 deadline 일찍이 부족한 너 변했지 다 cross line 다 골라 미니 머니 모 맘이 시키는 대로 가위바위보 다다다다 rock and roll Hands up Hands up 멱살을 잡고 세상을 흔들어 느낌이 와 날 따라와 모두가 내 뒤에서 줄 지어 와 모든 게 다 완벽하니까 좀 잠들지 말고 겨울이 열리고 알았어 널 챙길 것 챙겨 기볼 시간 없어 나 밟아 We just go